모두 동작 그만. 지금부터 니들의 귀에 박힌 조절 빼고 이어폰을 쳐꽂고 김콤비의 음악을 듣는다. 실시. 빨리 실시해라 이개병심 시청 총살판 버러지 같은 새끼들아. 라인 스타즈 김콤비가 너의 눈앞에 나타났다. 너가 대중 매체를 통해 자주 들어온 세계에서 제일 빠른 블랙보라는 아웃사이더는 이제다. 너의 비난정인으로 오염되었다. 시발불만인 년아, 누구보다 빠르게 난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우중을 쌀 때도 시간이 아까워서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김콕달 AKA 자직김다. 때로는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기저귀에 쌍둥을 다시 먹는 김콕달 AKA 자직김다. 토끼도 집도 먹는 데 나라고 못할 건 없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랩이 진짜 세계에서 빠를 랩이지. 아웃사이더는 잉글리쉬를 못해서 기네스 북에 오르지 못했다고 변명하지. 하지만 남용어로도 골고보다 빠르게 뱉을 수 있지. 내 얘기 들어볼래? 나 성격도 좀 나긋하거든? 빨리 대답해 계시기 아무 통경한다. 자지러 머덕덕 머덕 컴을 덤을 더 킬킬킬 마법사이 리보장 따고 킬킬킬 알고 보니 석촌이 킬킬킬 아인 코리아 음시아 렌도 아르헨티나 음시 오렌지 아니죠 오렌지 맞습니다. 김사녀 서울렌지 시발 김콤비는 김농의 아들로 태어나 대겁시 국군대로 끌려가야 할 군명이다. 언론에서 누굴 누가 미국 민주권을 포기했다고 하지. 그러나 김농의 아들 김콤비는 포기할 것은 신체 포기 값어뿐이다. 이렇게 남자같이 군대를 쳐가는 힙합적인 콤비들이 많은데 존나 센 척하면서 가오잡는 녀석들이 군대 앞에선 강원리만큼 장애인 홍석천보다 후장이 콧구멍 벌렁벌렁거리듯 조여조여 석천이 눈에 쳐. 좋아좋아 시발 지금 한국 새끼들이 인식하는 힙합이란 너무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아웃사이더와 MC 스나이퍼 의국이 주파수를 타고 떠다닐 때마다 하느님 이병권은 채찍질을 당하시며 박해를 당하시며 우리 가정인 막기라는 대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온 세계로 킹콩 일부금이 전파되길 바라시지. 지금 이곡을 듣고 있는 지진하자는 말은 당장 이곳 쪽으로 번을리거라 찬양하고 경배하라라. 파이스 이것 바나를 박에 병신으로 사피엔스 같은 식으로 흑두루 막두루게 니미를 개구라 첫바라리 남겨시어 흑 같은 병신으로 똘중이 친 새끼들 아내가 바로 김조끼 AKA 6069 AKA 소시지 스피니 더게션 발리 미드라요겐의 왼쪽 불알긴 폭발과 오른쪽 불알딸김이 함께하는 슈퍼하이퍼 속사 펀치라인 스타즈로 서지 탄생하는 김콤비와 딸김의 존 그야곤 헤라올레 폭격 위치 폭을 족대로 쳐받으며 부장으로 그동안 이게 병신 승류 래퍼들의 말도 안 되는 펀치라인들을 배설하고 그통을 그들의 얼굴에 김영의 황토패 쳐바르듯 쳐바르며 김콤비를 찬양하고 경배해라겠어 초파 이바리바리바리바리바리 스타한답시고 커피 프린스 이호정 같은 인생을 꿈꾸다든 장녀들한테 우리비통으로 부장 털린 개병신 새끼들아 바리바리바리바리 깡으로 홍석천 머리로 만들어버리 이게 구리 자식들 아는 바지를 까고 딸딸이 칠대고 누구보다 빠르고 남들과는 다르고 색다르게 딸을 취하지만 김조끼는 더 이상 조지를 잡고 딸을 치지 않아 한 삼신선하고 새로운 생각으로 이들보다 한참 위에 있다는 걸 직접 증명하겠다는 바지를 까고 조지를 잡지 않아 손가락으로 부장을 벌리고 관에게 삼류 래퍼들 의식이를 얻답겠다며 그들에게 지옥감을 주는 동시에 나에게 우리 가정이 랑쾌락을 주지 병주 새끼들아 이게 뭔 소린지 모르면 내가 쉽게 설명해 들게 한마디로 내가 조선의 힙합행위 덕에 새끼들아 난 밥신의 명성한 후군데 난 저집과 달린 명성한 후구로 말이 쓰냐고? 개병신 아주 가라 가라 가라 가라 가라 가라 가라 가라 가라 가라 가라 멀리 떠나가라 사랑해서 떠난다고 웃기지 말고 족가라 마이 시모널도 CD 플레이어 속에서 활기차게 돌아가는 김콤비의 음악들 한구간 우리 의자 건물들을 돌려들으면서 차고 있던 기저귀를 갈채 김콤비의 음악을 들을 때마다 난 항상 참지 못하고 예쁜 추로준만이 아니라 똥까지 빌받으면 유두에서 우유까지 나와 매일 아침 신선한 나 위저질 하느님 이병관께 갖다 바치며 대가로 받은 펜과 종이 위에 내 열정을 불태워나 의미친 설교는 끝이 없어 대한민국 100%가 찬양 경배하기 전까지 멈춤없이 달려난 사파리 의지 타보다 더 빠르게 하는 항공을 의고지 반응해 놀림보다 더 빠르게 지칠 줄 모르고 움직이는 내 이빨은 말을 오지 못어 짓으로 만들 만큼 존나게 빨라만 우리를 꺾기 전까지는 절대 정상에 설 수 없지. 난 자집과 단단할 뿐만 아니라 오장도 튼튼하지 내 똥 곤역 깊숙이 꼬라쳐 박은 두팝밥이기 이존 난 그들과 매일 스리썸을 하며 한국 힙합 신을 넌 내 말을 못 믿겠다고? 오빠 한번 믿어봐. 박현빈마저도 날 찬양하고 경배하는 반은 아니 팝뿐만 아니라 새로 트락 재즈 일렉트로닉 모든 분야의 선의 증가를 인정한 광신도들임에 일경배하는 목소리에 밤잠을 설쳐하지만 몽정은 제때 아직 영신 땡땡이들 이들이 힙합 듣는다고 이리저리 토끼 사이트 쳐들어가며 1번 비빙할 때난 몰래 이들이 똥꼬를 이긴 하고 쳐들어간 이들의 오장 육부를 부셔버려 우리 고라님 일병관의 정기를 불안 언어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다음 생애에 선입합한 하고 있나 불대다 친구들한테 지진 이 소리 듣지 말고 공부 존 나리에서 엄마가 원하는 인류대 가서 잘 먹고 잘살 알아하러 새끼들 아따 동안했지만 우리가 있는 이상 너는 이 바닥에서 못 떠나 있다라 올라면 먼저 내 생활 패턴부터 따라해라 딸칠 땐 항상 우장애니가 상대 삼류 래퍼들이 시기로라 맞다 너는 MP3 다운족이지 그럼 이 MP3 그대로 갖다 꾸라 받고 대변과 함께 변기 통에 투척해라 게스발 돼지 것이기 보고 희독덕거리며 딸치면 오줌 나오는 장애 인경화 같은 게스발 한번 떨어지 뭐 이거 하는 비치니까 이리 막 볼 때문에 이렇게 날아와 여기다는 게 훌훌훌훌 날아올라와 그럼 손님들이 이 옷을 풀고는 이거 블랙을 묻을까봐 그래서 끼드라피스 비디오 섹스는 진실된 게임이고 우린 실력으로 증명해 오늘도 내일도 아지부터 그 재미없는 게임기도 우리는 백팔방중술을 마스터였지 리듬에 맞춰 마스터베이션 그럼넌 따라서 박수쳐견에서 잊지 말고 예시쇼 그게 바로 믿어 나를 믿어 내가 못 믿어 우리 녀석들은 이미 더 넣은 것들에 물들어 버렸지 나는 오늘도 마강수 교수의 발가벗고 품몸이 되자 글을 읽으며 독서실을 향하고 있는데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웬 사팔뚝이 하나랑 지질이 하나가 2인 1조로 경내 지질하게 차려입고 있어 백자 통대낭을 메고 나에게로 접근하고 있는데 그때 난 MP3 없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있는데 그것들은 내면상 앞에서 우와라 시부렁거렸지 인덕이 참 많으신 상입니다 조상님이 어쩌고저쩌고 쉑쉑쉑가 꿀싹 이것은 말로만 듣던 대순진리교 나에겐 대순진리교 보단 대웅순이 진리고 내 앞길을 막는 자는 나한테 순진이 곧 최홍만 하순진이 곧 주보다 강력한 매무기를 꺼내들고 생수를 뿌리고 기도문을 외웠지 그러나 이것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아 그런데 힙합신이라고 다를 게 있겠어 똑같지 닮아 천가지 족같지 다 막장 거지 새끼들 누군 좋고 누군 구리대 존나지라라 지 말고 병신들아 김콩비를 찬양하고 경배하라 못 살게 흥미 나오고 나와 흥미 나오고 나와 흥미 나오고 나와 흥미 나오고 나와